홉스 뉴스.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운영 계획 및 수요 조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학점당 87,000원입니다. 수요 조사는 한양인 포털에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 공감한대에서 또래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진행 방식은 또래 상담자와 1대1로 매칭되어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최대 5회기 동안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단체 메일로 전송된 해당 공지에 첨부된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ROTC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녀 학생으로 모집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학군단에서는 이를 통해 멋과 리더십을 키우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및 지원은 교내 학군단을 방문해 주시거나 학군단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여야와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반대 58.1%, 찬성 33.1%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만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았고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꼭 추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지난 22일 코로나19로 막혔던 여의도 벚꽃길을 올해는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방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전면 개방이나 공식 축제 개최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벚꽃길 일부는 다가올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됩니다. 영등포구청은 벚꽃길 개방 기간 동안 여의도 전역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주차 등을 집중 단속하고 방역을 위해 소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휘발유값에 이어 경유값도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돌파하며 화물 노동자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도 1,918원까지 올랐으며 이는 지난달 22일에 비해 357원 오른 가격입니다.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가 폭증이 장기간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3월 2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